조선직업 총동맹 제7차 대회가 25일과 26일 평양의 인민문화공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대회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룡의 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직종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 각도 직맹대표회들에서 선고된 대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대회에는 당 행정무력기관 일꾼들과 제1번 조선인 교직원동맹 대표단이 방청으로 참가했습니다. 대회는 다음과 같은 의정을 승인했습니다. 1. 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하여 2. 조선직업총동맹중앙콤사위원회의 사업총화에 대하여 3. 조선직업총동맹규약개정에 대하여 4. 조선직업총동맹중앙지도기관 선거에 대하여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역사적 서한,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의 시대적 임무와 직맹조직들의 과업을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의 동지가 전달했습니다. 대회에서는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 대회에 즈음하여 세계 여러 나라 노조단체 및 국제기구들, 정계 400여의 인사들이 축전과 축하표현지를 보내온 데 대해서 소개됐습니다. 또한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에서 축전을 보내온 데 대해서 소개됐습니다. 첫째 의정, 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를 직종중앙위원회 위원장이 했습니다. 대회에서는 제1번 조선인 교직원동맹 대표단 단장의 축하연설에 이어 첫째 의정에 대한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대회에서는 첫째 의정, 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하여에 대한 결정서가 대표자들의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대회에서는 둘째 의정, 조선직업총동맹중앙콤사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대회에서는 셋째 의정, 조선직업총동맹규약개정에 대하여가 토의되었습니다. 조선직업총동맹규약개정에 대한 결정서가 대표자들의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대회에서는 넷째 의정, 조선직업총동맹중앙지도기관 선거에 대하여를 토의했습니다. 대회에서는 직종중앙위원회 제7기 제1차 전원회의 결정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직종중앙위원회 집행위원회가 선거되었습니다. 직종중앙위원회 조직위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또한 직종중앙위원회 부장들과 직종중앙위원회 기관지 노동자 신문주필이 임명되었습니다. 대회에서는 직종중앙검사위원회 제7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 진행된 직종중앙검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거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었습니다.